아프리카의 통일과 발전에 관한 우간다 주최 사상 전국 토론회가 7월 28일 우간다의 캄팔라에서 진행됐습니다. 토론회장 정면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태양상과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의 태양상이 모셔져 있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들과 경의하는 최고 용도자 김정은 동지의 불후의 고전적 노작들, 날로 부강번영하는 우리 공화국의 참모습을 소개하는 도서들이 토론회장에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토론회에는 우간다의 정부, 단체, 기관들, 아프리카 지역 주최 사상연구위원회 인사들과 군중이 참가했습니다. 참가자들은 먼저 위대한 수령님들의 태양상에 꽃바구니를 진정하고 인사를 드렸습니다. 토론회에서는 축하 연설에 이어 보고와 토론들이 있었습니다. 발언자들은 주체 사상은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인 사상으로 공인되고 있다고 하면서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각하의 탁월한 영도 밑에 조선은 자주자립자위의 사회주의 국가로 정치 사상 강국, 군사 강국으로 전변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정은 각하의 비범한 영도력에 의해 조선의 사회주의 강국 건설에서는 기적이 창조되고 있다고 하면서 그들은 아프리카의 진보를 이룩하려면 아프리카 인민들이 자력갱생의 정신으로 무장하고 역사의 주체로서의 자기의 사명을 깨닫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토론회에서는 경의하는 최고 영도자 김정은 동지께 올리는 편지가 채택됐습니다.